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에 점하여 그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스파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베네수엘라 뚜빠마로 혁명운동 전국 지도부와 러시아, 중국, 네팔, 도이치란드, 나이지리아, 에집트, 족도기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 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에서 그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위엉떨치고 주체조선이 동방의 핵강국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하며 자력자강으로 눈부시게 비약하는 말리마 시대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축전과 축하 표현지들에서 그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